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저희 MBC FM 라디오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잡종 개가 이상한 걸 먹더랍니다. 원래 잡종 개들은 그런 걸 잘 먹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개를 무진장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너 분명히 맞을 짓 했지? 이렇게 야단치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이 개는 자기가 맞을 짓을 한 게 아니다. 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평소 습관대로 했을 뿐이다. 잘못된 것은 나 자신이다. 개에게 내 원칙을 적용했고 또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를 내 기준에 맞춰서 가늠질해왔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가. 혹시 여러분은 자기 기분대로 모든 걸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이텔의 전태두 씨, 이홍균 씨,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문청숙 씨, 대구 달서구 볼리동의 이현정 씨, 인천 만수유동의 김미경 씨, 서울 양천구 신정일동에서 엄마랑까지 듣고 싶다고 하신 전승희 양, 그리고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의 임민경 씨, 영등포구 영일동의 황경숙 씨, 그리고 강서구 가양동의 신연선 양. 참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네요. TV의 영향이 크긴 큰 모양이죠. 스칼렛 중에서 Love Hurts, 나사렛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스피커에서 커피 향이 나지 않습니까? 스피커에 코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좀 방금 커피를 마셨는데 향이 너무 좋고 강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가끔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린 그분, 그 개를, 자기 개를 엄청 두들겨 팼다는 그분의 방송을 제가 종종 들었는데, 혹시 지금 이분 녹차를 마신 건 아닌가? 옆에 뭐가 차가 뽑혀 있진 않을까? 이렇게 멘트를 들으면서 가끔 그 멘트에서 차향이 날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꼭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여유로운 소리를 했죠. 사실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금요일 밤이고요. 또 제가 월급 받은 날이거든요. 월급을 받았는데 하이텔로 안은경 양이 우리 둘째 언니 월급날입니다 하셨네요. 둘째 언니가 월급 받으면 항상 피자를 사주나 보죠. 근데 그 둘째 언니는 둘째만의 특이한 성격 내지는 집념을 갖고 형제들 중에서 좀 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네 자매 중에서 둘째거든요. 근데 전 별로 이렇게 튀는 것까지는 않아요. 안인경 씨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수학능력고사가 끝나서 지금은 오히려 대학생들로부터 그런 편지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 대학교 4학년 이맘때쯤 겪는 공통의 정신질환으로 아주 불편하다고 대구 남구 봉덕 3동에서 강현주 씨도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레이신이라고 하신 분. 요즘에 그 리포트 때문에 낑낑대다가 결국 재수강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등 여러, 고통스러운 점들을 저한테 호소해 주셨네요. 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요? 경기도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서 홍용훈 양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감독의 영화죠. 어린 연인에 삽입된 첼로 연주곡 띄워드릴게요. 타이틀인 우리 잠이 깰 때면을 첼로 솔로로 띄워드립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라.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에이스 오브 베이스, 본조비 스팅, 스콜피언스 유투. 1994년을 마무리할 폴리그램의 최신 모음 앨범 슈퍼히트 2 폴리그램.

mais d'avoir 18 ans, ça le rendait presque insolent de certitude. Et pendant qu'il se rhabillait, déjà vaincu, je retrouvais ma solitude. J'aurais voulu le retenir, pourtant je l'ai laissé partir sans faire un geste. Il m'a dit, c'était pas si mal, avec la candeur infernale de sa jeunesse. J'ai mis de l'ordre à mes cheveux, un peu plus de noir sur mes yeux, par habitude. J'avais oublié simplement que j'avais deux fois 18 ans. 청주의 정보영 씨 혹시 듣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프랑스 영화, 지금 상영 중인 영화죠. 지난주쯤에 개봉했던가요? 미나 타넨바움 중에서 달리다의 노래 18해가 지나고 띄워드렸습니다. 자, 개봉작 살짝 소개해드리는 새 영화 시간인데요. 컬트 중에 컬트 감독이라고 불리우는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 호도롭스키 감독의 89년작 산타 상그레가 뜻밖에, 정말 뜻밖에도 이 땅에 개봉됩니다. 그런데 제목을 성스러운 피로 바꿔달았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그 내용이 우선 충격적이에요. 영화는 서커스 단장인 아버지와 공중 고개사인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아들 피닉스의 가족의 비극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서커스단의 한 여자 단원이 공연 도중에 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공중 고개 도중에 이 광경을 목격한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황산을 붓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어머니의 두 팔을 자른 뒤에 숨을 거두고, 그 여자 단원은 자신의 양딸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 뒤에 피닉스는 팔이 잘린 어머니와 마임쇼를 공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접근해오는 여자들을 엽기적으로 살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서커스단의 여자 단원이 데리고 갔던 그 양딸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제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는 양딸, 피닉스에게는 그녀 역시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죽이려는 순간 피닉스는 칼을 어머니에게 던져버립니다. 자, 끔찍하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0년 전에 멕시코에서 한 젊은 남자가 30명의 여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정원에 파묻어 버렸는데 그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밝혀진 거죠. 당시 그 범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퇴원해서 소설가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호도롭스키 감독은 이 인물을 직접 만나서 살인을 하게 된 경위,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그 사건의 진실을 확인했고요. 아, 마치 그 AFKN의 금요일 밤마다 아주 무서운 영화 보여주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영화 속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한 장면 보내드릴게요. 토속 신앙을 믿는 피닉스의 어머니가 그 집에다가 그 이상야릇한 재단들을 잔뜩 차려놓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철거반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신자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신자들, 자신과 똑같은 토속 신앙을 믿는 신자들을 동원을 해서 시위를 하면서 철거반을 막는데요. 바로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I bring this. Come down. 영화 산타 상크레 중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시위대의 노래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산타 상크레, 제가 마지막 반전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영화에. 그것까지 보고 나시면 아마 이 산타 상크레의 전체 골격이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독일의 표현주의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영화는 호러 영화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 감독이면서 작가, 또 무대 연출가, 그러면서 음악가이기도 한 알레한드로 호도롭스키 감독은 참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어요. 피에로였다가 마임쇼도 하고 편집도 거치고 뿐만 아니라 그의 태생도 참 복잡합니다. 러시아계 유태인이지만은 태어나기는 멕시코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랑스로 또 건너갑니다. 거기서 마임을 배우고 마임리스트인 마르셀 마르스와 작업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산타 상크레 이전에 엘토포라는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영화는 지금 커트매니아 사이에서는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 엘토포는 또 이 영화에 반한 존 레넌이 세계 배급권을 사버려서 영화 배급의 방식을 바꿔버렸다는 그 에피소드로도 유명합니다. 산타 상크레의 내용,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감독은 그것을 신화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위에 자신의 체험을 가미했습니다. 호도롭스키 감독이 실제로 젊었을 때 피에로였고요. 또 그의 아버지는 서커스단의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는 산타 상크레에 대해서 연출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의 눈물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산타 상크레, 성스러운 피는 파격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 구조도 충격을 주고 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한마디로 잔혹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연극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영화 속에서도 그 진수를 맛보실 겁니다. 서커스단 단장인 아버지가 아들의 가슴에 독수리 문신을 새겨주고 또 어머니는 남편의 불륜을 잔인하게 응징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많은 여인들을 또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합니다. 피닉스가 사랑하던 코끼리는 코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거창한 장례식을 치른 코끼리의 시체는 빈민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됩니다. 비위 약하신 분들께는 조금 고통스럽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영화에 대한 감상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고 또 보는 사람들, 관객 모두가 중요한 비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많은 평론가들은 실화를 신화적으로 해석한 이 영화 산타 상크레의 영상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서커스 공연 중에 흘러나오던 곡 베사메 무초 한번 들어보죠. 로스트레스 디아멘테스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te tengo miedo perderte,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uy cerca, tenerte a mi lado, verte junto a mí. Piensa que tal vez mañana yo ya estaré lejos, muy lejos de ti. Ay, bésame, bésame,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Perderte. 산타 상그레의 성스러운 피 중에서 베사메 모초를 로스트레스 디아멘타스의 연주한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찰리 신과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한 터미널 스피드입니다. 원제는 터미널 벨로시티인데요. 이 벨로시티의 뜻이 바로 스피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치 않은 단어라서 이 영화를 직비한 월트 디즈니사에서 개봉 제목을 스피드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야 뭐 변한 게 없지만 올 상반기에 개봉됐던 스피드라는 영화가 연상되네요. 그래서 이 터미널 스피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화 스피드의 공중파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교사 니치에게 아름다운 여인 크리스가 교습을 신청해 옵니다. 근데 스카이다이빙 실습 중에 크리스가 사고로 죽고 디치는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게 됐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닙니다. 크리스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채 가장한 겁니다. 사실 그녀는 소련의 전직 KGB 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빼돌린 막대한 양의 소련 금괴를 추적하고 있었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니치를 끌어들인 것이고요. 자, 영화 터미널 스피드에는 스릴 넘치는 추적도 있고 미남미녀 주인공들의 사랑도 들어있는 오락 영화입니다. 나스타샤 킨스키가 스크린에 오랜만에 등장한 것도 화제고요. 하지만 뭐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매력을 한다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액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크리스가 부패한 동료들을 추적하던 중에 그들에게 발각돼서 자동차 트렁크에 갇힙니다. 동료들은 그 자동차를 통째로 비행기에 싣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것을 디치가 추적합니다. 다른 비행기를 타고 말이죠. 그때부터 장관이 벌어지는데요. 크리스가 갇혀있는 빨간 자동차가 하늘에서 공중 비행을 하고 운전석에 앉은 디치와 그를 죽이려는 악당이 차에 매달린 채 아주 아슬아슬한 싸움을 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스카이다이빙하는 자동차 본 적 있으세요? 이 영화에 바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는 구태의연한 미국 우월주의가 아직도 넘치고 있습니다. 구소련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여전히 악당으로 보고 있는 점, 또 그것을 미국인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 듣기만 해도 좀 느끼하죠. 그 냉전 시대가 막이 내린 지 오랜데 아직도 미국은 그 국민을 통합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어쨌거나 최근 코미디에만 전적으로 출연해온 찰리 신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나스타샤 킨스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날 즈음에요. 우리는 스팅의 새로운 곡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스팅의 그 노래 이 시간에 처음 들려드리는 것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is Cowboy Song. 친구 한주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 이동의 고정희 씨, 지연이 지선이 생일, 그리고 어머니 생신 함께 축하드려요. 서울 노원구 상계팔동의 류희상 양, 그리고 강원도 강릉 교이동의 심재우 씨, 히어링은 친구보다 심재우 씨가 훨씬 좋은 것 같네요. 하이텔로 신청해 주신 자양고의 장준원 학생, 이 곡 괜찮았습니까? 영화 터미널 스피드 중에서 스팅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This Cowboy Song이었어요. 자, 이 터미널 스피드에 등장한 나스타샤 킨스키보다 더 오랜만에 만나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브룩실즈의 7층에 출연한 브룩실즈입니다. 그 80년도에 푸른 산호초에서 정말 마력에 가까운 미모를 선보였다가 계속해서 Endless Love에 출연해서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죠. 그 뒤에는 계속 영화들이 뭐 작품성이니 흥행성에서 전부 참패를 해서 한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테니스 스타 안드레 아가씨와의 연문으로 화제를 모았고 뭐 곧 결혼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그 건강음료 CF에 1년 전속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14만 달러,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의 모델료를 받아서 또 우리에게 계속 그 얘기거리가 되고 있죠. 이 영화 브룩실즈의 7층은 미스터리 드라마입니다. 그 광고 대행사의 대주주인 남편이 죽은 뒤에 브룩실즈는 엄청난 부채, 또 회사의 주식 지분, 그리고 수리가 덜 끝난 아파트만 물려받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배반한 동업자 비비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동업자의 아주 정신이상적인 행동이 시달리게 되죠. 자, 감독은 이안 베릭이고요. 일본의 신세대 배우인 마시아야 카토가 함께 공연하고 있습니다. 브룩실즈가 출연한 영화 Endless Love 중에서 오늘은 그 테마를 띄워드릴게요. 하이텔의 머라이어 캐리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듣고 계십니까? 머라이어 캐리와 루서 벤드로스가 함께 부르는 곡 Endless Love 띄워드립니다. You know. 하이텔의 김성락 씨, 인천 북구 산곡일동의 금지아 씨, 경남 삼천포시 대방동의 이광조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루사 벤드로스와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클로드 룰루시 감독의 뚜싸 뚝싸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국내 개봉 제목은 모든 일은 그것 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망 있는 판사 프란시스와 미모의 변호사 마리, 그들은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문제는 각자 배우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관계는 계속시키기 위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은 불륜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각각의 배우자들을 서로 바꿔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시작된 영화는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 부부의 그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터뜨리는데요. 이 뚜싸 뽁싸는 마치 클로드 룰루시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클로드 룰루시 감독은 16살 이후에 15분 이상 결코 옆에 여자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말이 될까요, 이게? 글쎄요. 게다가 4명의 부인에게서 6명의 서로 배다른 아이를 낳았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연 여배우도 그의 옛 여자와 지금 여자입니다. 클로드 룰루시의 전처인 알렉산드라 마르티네와 현재의 부인인 마리 소피죠. 프랑스 중산층 부부의 허위의식을 아주 코믹하게 다룬 영화인데요. 지금 프랑스에서 개봉돼서 흥행에서도 성공 중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요, 클로드 룰루시 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 프란시스 레이가 맡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얼마 전에 라벨 이스도아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도 함께 했었죠. 그 곡 들어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라벨 이스도아르. 광주 학동의 세영씨, 서울 서대문구 남과자 2동의 고성주 학생, 그리고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의 최병선씨 잘 들으셨습니까? 최병선씨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이 영화도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죠. 장자크 베넥스 감독의 디바 중에서 프라미나드 상티망달, 감상적인 산책 띄워드렸습니다. 자, 저희 FM영화음악이 시사회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12월 3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34번가의 기적, 이 영화표를 25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엽서에 시사회권 원함이라고 적으셔서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를 적으신 후에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12월 3일까지 저희가 엽서 받습니다. 서울성동구 성수동의 이완휘 학생. 이야, 이 글씨 정말 예쁜데요. 컴퓨터 글씨체를 직접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까? 참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저에게 뽀드득 비니를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그 마음만이라도 고맙네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엊그제 미국에 저희 언니가 가 있는데 언니한테 선물을 보내느라고 소포를 우체국에 가서 보냈는데요. 거기서 뽀드득 비닐로 이렇게 선물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닐은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가 혼났거든요. 친구들 덕영이, 경아, 재창이, 명훈이, 진국이, 영우, 용이, 혜진이랑 함께 오늘 마지막 곡 들어주세요. 참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마포구 서교동의 이현주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마네킹 중에서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의 박지연씨, 송파구 잠시 7동에서 미나의 생일을 축하해 오신 임승미 학생께도 띄워드립니다. 자,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Whatever it takes.